속은 갈라터져도 불어야 할 삶의 숙제에 나는 입술을 깨문다. 때로는 거친 현실은 내 속을 다 헤집고 삶은 눈물나게 애지를 해도 난 꿈이 있어 웃는다. 부는 바람에 마음 달래고 삶의 짐을 잠시 놓는다. 오늘도 나의 꿈은 잠을 깨우고 그 꿈을 찾아 오늘도 뛴다. 속은 갈라터져도 풀지 못한 삶의 숙제에 오늘도 잠 못 이룬다. 어쩌다 서툰 사랑은 내 속을 다 헤집고 삶은 비굴하게 날 살게 시름 있는다. 오늘도 낡은 구두 끈을 조이고 그 꿈을 찾아 어디든 간다. 그 꿈을 찾아 어디든 간다.